어떤 것 같아. Oh yes, N-O-I-S 너에게 빠져들겠어. 자꾸만 반응하잖아. Oh yes, N-O-I-S 그래 난 다가가겠어. 넌 내 지향적인 ace. 본능을 따르겠어. 날 감추지 않겠어. 오늘 달라 먼저 다가가. 제 멋대로요. 그쪽 예고 없이 날린 미소에 콜린 버스터 울고 갈 당신의 문화. 여자라 해도 믿을 만한 피부. 아예 너 존재 자체가 암탓하죠 루나네. 아예 나도 모르게 따라오르네. Oh my god!